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5돌쇠 점에서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가 월간 잡지 통일 특집을 발행했습니다. 잡지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사진 문헌들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 부대들과 공장, 농촌에 대한 정력적인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데 대한 사진 문헌들, 영상미술 작품들을 잡지는 모셨습니다. 잡지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주요 활동 로종,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대한 헌신의 한생 등의 제목 밑에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과 탁월한 영도력으로 군력 강화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 세계 자주화 위협 실현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 생애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5돌쇠 점에서 중앙추모대회 등 행사들이 평양에서 진행된 소식을 잡지는 게재했습니다.